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반갑습니다. 오이고야 따뜻하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손에 정전기가 나가지고 지금.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세요. 네. 네, 손 마주친 사람들은 좋은데 안 마주치면 괜히 짜증나고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따뜻하죠? 예, 밖에는 좀 춥고 오시느라고 고생한 여러분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무슨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톡투유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좋겠습니까? 아무도 할 얘기 없습니까 오늘은? 네. 여기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올해 2015년도에 저희 가족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 개인적으로 저도 좀 막 몸이 아팠고, 네. 아빠도 몸이 아팠고, 네. 그 와중에 저희 딸한테 정말 고마운 일이 있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말하기 좀 창피하지만, 소변도 좀 받아줄 일이 있었고, 네. 그럴 때 하기 힘든 그런 일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꼭 같이 오고 싶었어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꼭 오늘 같이 오고 싶어갖고 그래서 꼭 가자고 그랬어요 제가. 네. 제가 뗐었어요 가자고. 네. 중간에 이렇게 말을 끊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본인이 이렇게 정리하려고 노력하는 과정도 재밌고 사람들이 조용하니까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얼핏 웃으니까 또 약간 마음이 놓이다가 여기서 끊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머릿속에 홍한 생각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고개도 숙여보고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은 이제 그 타이밍 잡기도 너무 힘들고 온통 걱정이죠 뭐. 미경이한테 조금 부끄러우셨어요? 부끄러운 것보다는 좀 많이 미안하더라고. 미안하고. 네. 그러실 수 있겠네. 벌써 제가 나이에, 저 이런 걸 좀 보여도 되나 싶기도 하고. 네. 좀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아프면 누구한테 짐이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사실 또 더 힘든 것 같아요. 여기 지금도 아직 상처가 있는데,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제 친구가 와가지고, 녹슨 우산 꼭대기로 여기를 탁 찍었어요. 이렇게. 그 심청이 놀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친구가 심봉사 역할이었고, 저는 아마 중국 상인인가 그런 역할이었는데 여기를 악의 없이 탁 찔렀는데 뭐 몰랐어요. 저도 그 피도 요만큼밖에 안 나서 조금밖에 안 나고 뭐 별로 안 아파. 근데 살다 보면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일만 잘못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리가 막 이만큼 붓고 근데 병원에 갔는데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파상풍으로 번져가지고 대구 큰 병원에 한번 혹시라도 모르니까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사태를 지켜보자 그래서 기부술을 한 상태에서 여기만 구멍을 뚫어서 하루에 피고름을 이만큼씩 빼냈어요. 우리 외숙모가 저를 그 먼 병원까지 업어가지고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왔다 갔다 그걸 1년을 했어요. 요강에다가 제 대소변 다 받아내고 근데 그 어린 마음에도 굉장히 미안했던 것 같아요. 외숙모 이렇게 보면 그때의 그 고마움이 아직도 진하게 묻어나서 1년에 한 번도 안부 전화를 못 드립니다. 너무 고마웠어. 나쁜 놈이란 얘기인데 미영 씨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저런 얘기하면 당연한 건데 그래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그렇죠 그냥 맞아요. 당연한 건데 엄마 왜 이러나 싶어요? 네 어머니 당연한 거래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고마워요. 저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거의 일주일이었었거든요. 아이고 일주일이요? 나도 한 1년 그랬다고. 근데 뭐 엄마가 뭐 제 소변 4년 넘게 받아냈잖아요. 미영이 기저귀 갈고 다 했죠? 대소변 다 받아내셨죠? 뭐 그럼 퉁치면 되지 뭐 그렇게 미안할 거 없어요 뭐. 알겠습니다. 모녀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이제 딱 또 이겨나가고 그런 거죠 뭐. 좋으시겠다 그죠? 맞아. 딸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그 딸 키우는 재미 누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야 나도 딸 키워보니까 이런 거 진짜 좋더라. 예 8년 전에 이제 혼자 돼갖고 딸 둘을 키우고 있는데, 제가 매일 톡톡에 보는 거 보고, 네. 다시 보기로 계속 그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랬더니 여기 신청을 해줬더라고요. 네. 딸이 또 이런 재미가 있네요. 그 아들도 신청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작은 딸놈이 또 축구를 해요. 근데 아, 예. 하는 짓거리 보면 꼭 남자여갖고, 네. 거기 사진 찍어 올린 거 보면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괜히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교묘하게 딸 둘 얘기를 다 하시네. 지금도 딸하고 카톡을 하고 있는데 호주에서 네. 고맙다고 했어요. 네 덕분에 호감을 다한다고. 아, 그래요? 제가 항상 한 게 김재동 톡투유하고 조용필 콘서트는 꼭 보여달라고 했더니 조용필 콘서트는 돈 드니까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혼자 오신 거예요?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신청할 때도 아마 그것 때문에 됐는지 몰라요. 큰 딸은 그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 생활을 했고, 작은 딸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축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저가 전혀 모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에 대해서 서포트 해줄 수 없고, 네. 그래서 큰 딸놈은 또 도예고, 여기 도예자 장식 디자인과예요. 예.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래갖고, 니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내 도와주지 네. 못하는 건 미안하고, 네. 나중에 아빠 원망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바라는 건 그런 아빠의 모습인지도 모르겠다.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고, 너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데, 아빠가 못 도와줘서 되게 미안하다. 근데, 그런 게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 여기 저, 마이크 한번 잠깐 줘보시겠어요? 여기 되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있어서, 딸하고 비슷한 나이 입장에서 들어보면 어떤 아빠인 것 같습니까? 저희 아버지보다 더 멋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집의 아버지를 비교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 부모님하고 많이 비슷한 사고방식이셨어요. 부모님이 맞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저랑 동생이랑 혼자 컸던 시간이 많았거든요. 여섯 살 네. 때부터. 게임한다고 했을 때도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네. 뭐 이제 공부 막 한다고 해서. 이게 뭐지? 팔걸인가? 예, 팔걸이가 갑자기 안 나왔네요. 여자겠거니 생각하고 지금 되게. 겨드랑이 땀이 좀 많은 여자분이시네. 굉장히 축축하다. 그래서, 네. 근데 이렇게 막 부모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니까 대학교도 그냥 부모님 원하는 데 안 가고 제가 원하는 데 가고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내 멋대로만 살아서. 근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그래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네 인생인데 우리 인생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주시거든요. 지금도 제가 25살인데 이제 보통 이 나이 때쯤이면 취업해라 어디 해라 뭐 이런 말씀하실 텐데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한마디도 안 하세요. 동생도 똑같이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오히려 조언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팔 잘 썼습니다. 우리 서로 뻘쭘하니까 얼굴은 보지 맙시다. 예, 그 뭐, 아이고, 늘 다 이렇네요. 또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네,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기억 안 나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리꽃 불렀잖아요. 죽어진 네 모습과 함께 한다면 이제 갈 수 있어.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맞다. 예, 말리꽃 그러니까 기억이 납니다. 네. 취미로 계속 하시는 거죠? 예, 그럼 얼마든지 영원합니다. 사실 저는 위로를 주위에서 많이 그렇게 해주는데 스스로 좀 힘들 때가 많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29.9세거든요, 사실. 앞줄이 바뀌는데 다른 친구는 막 이제 뭐 결혼도 하고 애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저는 아직 뭐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해놓은 게 너무 없어가지고 어떻게 위로를 해도 잘 진정이 안 돼요. 너무 힘이 드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살면서 그런데요. 근데 하여간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하고 가끔씩 저렇게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저는 제일 큰 위로 같은 거 받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귀엽잖아요. 이렇게 쭈삣쭈삣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저 뒤에서 이렇게 말을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애들이 저렇게 쭈삣쭈삣 막 이렇게 골목길로 불러와. 이리 와봐. 어디 왔어? 다른 도시에서 놀러 왔다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7명 세워놓고 10만 원을 줬어요. 내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니들은 앞으로 점점 힘이 생겨날 거고 이 사회의 주역이 될 거고 이제 세월이 가면 아저씨는 어떻게 되겠어?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고독사하지 않도록 찾아와서 나를 도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아저씨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훨씬 더 큰 의무를 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자, 니들은 점점 힘이 생기겠지. 자, 아저씨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실 겁니다. 그럴 때 저는 제일 좋습니다. 뭐 또 지금 말씀하신 분은 아마 저하고 다른 어떤 또 즐거움이 틀림없이 있을 거고, 노래학원 가셨을 때, 말리고 불렀을 때. 아, 그러면 이분이 던져주신 주제로 합시다. 언제 제일, 뭘 할 때 제일 행복한지 스케치북에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자, 한번 들어볼까요? 하루 끝나고 노래 들으면서 누워있을 때. 아, 좋지요. 신랑이 안마해줄 때, 내리세요, 찢어버리기 전에. 아니, 옆에 분 보고 한 거예요. 지금 저분 큰일 났습니다. 아내는 신랑이 안마해줄 때인데, 남편은 아내가 잘 때 제일 행복하다. 어느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아내가 되게 잘 안 자거든요.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전에 힘들다고 맨날 그렇게 티를 내요. 그럼 좀 주물러주고 했는데, 예. 좀 빨리 이제 그만 받고 잤으면 좋겠는데, 시원하다고 안 자요. 그래서?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봤다가. 시원해를 보통 몇 분 정도 합니까? 짧을 때는 10분 하고. 길 때는? 모르겠어요. 마이크 아내한테 한번 줘보세요. 아니, 누가 들으면 매일 해주는 줄 알겠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막 힘들다고 하니까, 네. 너는 결혼 잘했다. 매일 내가 안마를 해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막상 결혼을 하니까, 힘들어 이러는데도 그냥 본인이 막 먼저 그냥 자고 막 이러거든요. 네. 이래놓고서 지금 누가 들으면은 매일 막 안마해주고 이러는 것처럼. 남편 또 할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시 조정기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 10분 정도 조정기간을 거치세요. 네, 그렇게 사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사랑해요 할 때, 아,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이구나.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들 요즘 스트레스 많습니다. 다 그렇지 않으신데 언론에 나오는 것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이 늘 좀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네,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네, 둘째 만들 때, 아, 둘째가 아니고, 아, 만들 때, 아, 이 만들 때는 어떤 건가요? 봅시다. 자, 누굽니까? 관객들이 힘을 합쳐서 내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많이 궁금하신지 마이크를 관객들이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우리 스텝이 얘기하기도 전에 둘째 만들 때, 야, 우리 또 따님 두 분 덕분에 또 고민이시다는 아버님 아주 바짝 웃으시면서 또, 네. 이상한 게 아니고요. 이상한 거라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이도 굉장히 좀, 네. 힘들게 가졌어요. 그렇게 해서 첫째를 낳고 나면 둘째가 바로 생긴다는 엄마들의 말이 있는데, 첫째가 지금 4살인데 계속 둘째를 낳고 싶어서 시도를 하는데 안 생기는데, 그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이번엔 이런 그 희망이 생기다 보니까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는 거고, 그게 행복하다는 게 죄송하지만 그게 뭘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그거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둘째 만들 때 늘, 늘 오, 잘 산다. 아니, 사실 늘 행복한 건 아닌데요. 어머, 아니, 어떡하지. 아니 언제 행복한지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니, 행복할 때보다 슬플 때가 더 잘 생각이 나서, 늘 행복하니까 슬플 때가 더 각인이 잘 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슬플 때 이외에는 거의 다 우리가 사실 행복한 거 아니냐, 일상이. 이런 얘기죠? 네. 지금 행복해요, 요새? 그냥 그래요. 그렇지 뭐. 그냥 그렇지 뭐.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은 사실은 괜찮은 거예요, 사실. 되게 행복한 시간. 일 수도 있고, 짜릿짜릿하게 막 엄청 행복한 그 막 강도가 높은 하이의 시간보다 사실 이렇게 지금 있는 시간들이 행복한 시간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드네요. 자, 우리 패널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슈드기 선생님, 서철호 선생님, 네. 요조씨,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학생들에겐 수능을, 성인에게는 인문학을 강의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 강사 최진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서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요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요조 누나 옆에서 기타 치는 이기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요조 씨한테 박수 칠 때는 남자분들은 좀 술렁술렁이면서 박수를, 눈치 보면서 박수 치시네요. 그죠? 옆에. 네? 예뻐요. 누구랑 가셨습니까? 와이프랑 왔어요. 와이프는 어떠세요? 예쁩니다. 예쁘죠? 아, 정말 예뻐요. 아, 정말 예뻐요. 목소리 톤이 좀 많이 다릅니다. 여조 씨는? 아, 정말 예뻐요. 아내는? 예뻐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 보시면 어떠세요? 잘생겼어요? 예뻐요. 결혼하신 지 실례지만 이제 6년 차 됩니다. 6년 차. 근데 전혀 새로운 남자가 자꾸 생겨나죠? 에이, 오늘 처음 봤어요. 여기 오기 전부터 들떠있더라고요. 요조 씨 본다고. 네. 한 번 나오고 한 번 안 나온다고 남편이.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안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하고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아내분이 좀 이렇게 마음에 쓰이거나 현진 씨가 마음에 쓰이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전혀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래요? 이건 사랑하는 감정이고 저는 이제 예뻐서 좋아하는 감정. 저게 이제 저런 태도가 얼마나 나쁜지를 그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 보면 다 써 있어요. 근데 저 19세기적 윤리거든요. 저게 쉽게 얘기하면 그 칸트와 콜버그의 정의 윤리라는 거고요. 요새는 우리 여성 중심의 배려 윤리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타인을 남성성이 있고 여성성이 있는데 남성성은 정의, 이성성이라면 여성성은 남을 배려하고 동정하고 아껴줄 수 있는 성격이라는 거죠. 특히 현대화 같은 생태학적 위기에서는 오히려 여성성이 훨씬 더 각광받아야 된다는 거죠. 방금 전에 느꼈지만 저는 남성성,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이 여자는 내가 사랑할 뿐이고 이 여자는 내가 좋아하는 건데 네가 사랑하는 여자가 왜 좋아하는 거에 대해 간섭을 해. 이런... 당신은 큰일 났어요.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두 분 잠깐 예 논쟁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어떡하죠? 나 그대를 잊고 살아요. 오, 미안해요. 나 벌써 괜찮은가 봐요. 잊지 못할 사랑이라 생각했었는데 잊혀져 가네요 어느새. 자, 오늘 주제는요, 변하다입니다. 오늘 주제는 변하다인데요,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진짜 많이 듭니다. 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또 이건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사실 사람 마음이 제일 잘 변하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계속 변하니까. 그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 봄날은 간다에 보면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고. 유지태 씨가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봄날이 가고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듯이 우리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 시간이 가면서 감정이나 생각이 당연히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은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거꾸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저 사람의 부분은 좀 빨리 변했으면. 이제 부모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할 때 자주 하는 말이에요. 아니, 애들이 한두 번 말하면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그러죠. 어머님, 제가 그 말씀하지 말라고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또 그 말하고 계시다고. 사람은 진짜 변하지 않는다고. 근데 시간을 두고 보면 정말 많이 변하니까 사람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안정적인 힘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죠. 빨리 변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놔두면 자기가 알아서 잘 하지 않습니까? 잘 놔두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네. 근데 그 움직임이 자기의 선택으로 움직인다고 느낄 때 우리는 조금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내 마음, 이런 변화는 내 마음 한번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요. 의사 선생님한테요. 네. 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변하면서 변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변화에 잘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변하는 거에 대해서 적응 잘할 수 있게 뭐 추천해 주실 방법 같은 거 있나요? 혹시 지금 하는 건 누구 얘기인지 물어봐도 돼요? 제 얘기입니다. 그치. 어떤 변화에 잘 대응하고 싶은데요? 제가 요새 여학교 다니는데요. 이제 공학이에요. 유레카. 좋겠다! 좋겠다! 그게 조금, 그것도 거의 무섭고. 그냥 좀 그래요. 약간 좋은 것도 있지 않나? 그런 건 없나? 아, 좋은 건 잘 모르겠고. 아직은 모르겠구나. 저 학원 같은 걸 안 다니니까 이제 네. 남학생이랑 접촉할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그 공학 갔을 때 남학생들이 좀 무서워할 것 같아서. 지금까지 남학생들하고 얘기해본 적 한 번도 없어? 아니요, 있어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때는 어땠는데? 동성친구. 동성친구처럼? 너 초등학교에서 봤던 애들 있지? 걔들이 큰 거야. 일단 이건 아저씨 생각이야. 이 아저씨 생각은 전혀 의학적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흘려들어. 제일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딱 그거죠. 이제 두려움이죠. 불안. 불안할 때는 나쁜 쪽으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걱정이 들기 시작하면 나는 한없이 작아 보이고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굉장히 커 보이니까 거기에 압도될 것 같은 두려움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인 것 같아요. 빨리 적응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 나는 적응을 한 세 달 정도 걸려서 해보자. 천천히 애들을 좀 관찰을 해보자. 한번 자기한테 여유를 줘보세요. 자, 오늘 게스트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머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 너무나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네 오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도 진짜 오시고 싶었습니다. 네, 자 우리 저 게스트분 나오시면 전문적으로 코멘트를 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마이크 잠깐 받아주시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많이 예쁩니다. 그분이 오늘 저 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라서 네네네 꼭 한번 나오고 싶다고 지금 방금 그러셨는데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또 아 이렇게 큰 레파토리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마음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개인적인 이야기 하실 때가 사실 잘 없으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근데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어디에도 안 해본 얘기지만 나는 뭐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다 혹시 이런 거 있으십니까? 사실은 오늘 주제가 변하다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가정에서도 제가 변하고 싶은데 가족들이 아 당신은 안 변할 거야 라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네. 제가 약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 오르는 네. 그러니까 제가 네. 변한다고 해도 네. 주변에서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주지 않으면 네. 변하지 못하는구나라는 제 개인적인 속상함과 울분과 네. 화도 약간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떨 때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을 막 하고 있을 때 네. 무슨 일이죠? 주로 이제 친구들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을 때거나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술 얘기를 꺼내는데 참 오래 걸리시네요. 어렵죠. 네. 아까 계속 음식 뭐 대인 관계. 네. 근데 결국은 네네. 네. 네. 네. 오늘은 또 얼마나 드셨습니까? 이러고 난 안 먹었는데 막 이렇게 변하고 있는 와중에 자꾸 이렇게 약 올리고 아이고 네가 언제까지 술 안 먹나 보자 뭐 이런 네, 얘기하면 그렇죠. 또 먹죠. 네 그렇죠. 근데 좀 참아야죠. 더 먹게 된다고요? 아니요 참아야 돼요. 우린 참아야 돼요. 술 좋아하시나 보다. 저희 집안 식구들이 워낙에 반주로 많이 드셔서 왜냐하면 네. 각자 사는 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일요일 한 번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반주로 그동안 일주일 동안 수고했다. 그리고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뭐 한두 잔 정도? 그리고 점심에는 우리 일요일인데 만나서 너무 반갑다. 푹 쉬자.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다음 일주일을 위해서 우리 화이팅하자. 아, 이거 네, 술꾼들의 압도적인 박수들이 나오기 시작. 야, 근데 그 참 좋네요. 가족들이 전부 다 그러시나 봐요. 네, 그렇게만이라도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것도 행복한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여자친구분 이름이요. 기승전 씨인데 네. 오빠 편에서라는 사연을 보내신 거죠. 학교 후배네. 네. 교과가 성광 성광 우리의 성광. 자기가 제일 많이 하던 말이죠. 거의 5분 10분 전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더 그러니까 더 야고 열 받죠. 저기 죄송하지만 좀 다 열질이시죠. 네. 여러분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승전 오빠 변했어. 보통 마지막 말이 변했어죠. 오빠 변했어. 당신 변했어. 아빠 변했어. 근데 남자들은 그런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죠. 뭐라고? 당신 왜 이래? 너 요즘 왜 이래? 그게 사실 저 말인 것 같아요. 원래는 본 모습이었는데 안 보이고 있다가 나중에 봐서 그게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겠으니까 계속 물어보고 싸우는 거죠. 너 변했어? 그러면 나 원래 이런 거 몰랐어? 다 그렇게 싸우진 않지만 대화의 과정 중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들인 것 같긴 해요. 기승전 너 요즘 왜 이래? 남자로 치면. 여자로 치면 기승전 오빠 변했어. 뭐 보시겠습니까? 네? 기승전 오빠 변했어에서 기승전이 뭐냐고. 여자친구분 이름이요. 기승전이신데 네. 네. 오빠 변했어라는 사연을 보내신 거죠. 기승전 씨 사연 그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전 씨 어디 계세요? 승전 씨? 네,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온 남윤원이라고 합니다. 윤원 씨죠? 네. 윤원 씨인데 오늘은 승전 씨로 갑시다. 같이 오신 거죠? 네. 뭐 어떻게 얘기를 하길래? 한번 크게 싸우고 나니까 이제 결론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 자신이 속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 표현이. 아. 그러니까 뭐 예전에 100만큼의 배려를 했다면 그거보다 조금 부족해지긴 했겠지만 그래도 계속 내가 배려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전체가 다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 오빠 나 변했어. 뭐 하시다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까? 아니, 대단한 일은 아닌데. 그러니까요. 우리도 대단한 일을 얘기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 약속이 있었는데 예. 그날따라 우연히 친구들이 예. 갑자기 예. 불러낼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그렇지. 사건은 늘 그랬다니요. 갑자기. 우연히 네, 갑자기. 우연히 갑자기.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예. 혹시 아직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혹시 네가 뭐 마음의 준비든 몸의 준비든 뭔가 준비가 덜 됐다면 혹시 내가 친구들한테 가도 되겠니? 자기는 그렇게 물어본 거지. 물어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가려고. 그렇지. 네. 근데 물어볼 때도 최선을 다해서 물어본 거지. 네. 혹시 네가 지금 준비가 안 되었다면. 그리고 네가 허락한다면. 그렇지. 네. 나는 친구에게 가도 되겠니. 그렇지. 그 얘기인 거지. 근데 만약에 네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나는 안 간다. 그렇지. 그런 얘기로 늘 하는 거죠. 마치 아주 아름다운 환소리 한 구절을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가겠다. 그렇게 물었는데 여자친구가 오빠 변했어. 오빠 변했어. 오빠 변했어. 여기서 여자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왔네.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라 한마디로 연락이 잠시 안 되었습니다. 여자분들은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때로 알았어. 가. 왜 가라고 했는데 못 갑니다. 못 갔습니다. 그렇지, 못 갔지. 못 갔습니다. 그래도 좀 낫네요. 보통 대부분의 인간들은 가라 그러면 그게 가라인 줄 알고 가서 문제는 뭐라 그러면서 가라 그러던가요? 내가 안 가라고 할 수 없는 분위기잖아. 가라. 지금 제일 크게 웃었어요. 저기 마이크 한번 드려보세요. 자, 왜 그렇게 크게 웃으셨습니까? 아니. 자기가 제일 많이 하던 말이죠. 무슨 말 제일 많이 합니까? 가. 네 괜찮아. 가. 이래버려요. 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나쁜? 나쁜 년이지. 년까지 기대하는데. 그래서 못 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랬더니 한 1시간 만에 연락이 왔는데 근데 이제 또 친구들이 또 한잔 하다 보니까 제가 있는 곳으로 그냥 찾아와 버린 거예요. 아... 우리 장문의 카톡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저는 또 어떻게 해요? 왔는데. 예. 가야지. 근데 어쨌든 저는 진짜 안 간 거잖아요. 안 갔잖아요. 나는 이곳에 있었을 뿐이고. 결국은 또 나는 친구들이랑 농계에 돼버리는 거예요. 아, 뭐라고요? 아, 여기 여자분들이 몇 분이서 그럼 갔잖아요. 계신 분들이 흥분을 지금 많이 했습니다. 아니 이게 우우 소리를 들을 일이 아닌 것 같아. 정말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 아, 놀래는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고 그게 그렇지.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잠깐만요. 일단 이쪽 얘기를 들어보고.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나 지금... 자, 알겠습니다. 예. 여자씨, 수지씨 알겠고 여러분들 잠시만 알겠습니다. 왜냐면 중간중간에 지금 욕들이 나오고 있어요. 간단하, 씨, 간단하. 잠깐만 좀 진정합시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그게 다 처음에 자기가 다 그거를 다 자초한 거예요. 그게 애초에 처음부터 잘못 끼운 거예요. 본인이 단추를. 뭐를? 단추를. 물어본 거잖아. 아니 애초에 처음부터 야 미안해 나 오늘 여자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 말자 했으면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때 자기가 그래 볼까? 이래 잠깐만 기다려봐 한번 물어볼게 이래가지고 거기부터 잘못된 거예요. 자 여기 뭐 지금 여기 삼총사 난리 났습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아니 저렇게 남자들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자친구 만나기로 했으면 저렇게 친구들이 안 왔겠죠. 내 말이 근데 저렇게 애매하게 말을 하니까 친구들 온 거 아니에요. 정확히 말을 안 했으니까 저렇게 친구들이 오는 거고 친구들이 왔는데 나가는 거 뭐예요? 그 진지하게 장난에 카톡을 하고 있는데 그 싸움 와중에 친구들 왔네? 갔네? 가야겠네? 뭐야 저게 그러면. 저기 이 비슷한 일이 있었죠. 똑같아요. 이게 지금 무슨 성토하고 남자분들을 어떤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매장시키고 이런 지금 자리가 아닙니다. 자, 마무리 지으세요. 이게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방송에 나가면 걱정을 한 게 뭐냐면 여자가 너무 많이 바란다. 제가 이런 비난을 받을까 봐 되게 걱정을 했었거든요. 아, 여자친구가? 내가 이거 어떻게 포장해줘서 좋게 말해줘야 할까를 걱정했었는데 이상하게 가네요, 이게. 그래서 결국 그냥 만났습니까, 여자친구를? 여자친구는 못 만났죠. 늦었으니까. 이제 시간이 늦어졌으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심한 야유 자제합시다. 살면서 다 이런 일 한 번씩 겪지 않습니까?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그게 왜 화가 났는지를 얘기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양쪽 입장을 들으니까. 저도 만약에 친구들을 뭐 본다고 최소한 두세 시간 전에 저한테 연락을 했으면 그냥 뭐 조금 기분은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보내줄 텐데 거의 5분 10분 전에 갑자기 자 못됐다까지는 되는데 이쪽에 못돼 처먹은 데까지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그 정도까지 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승전씨라고 처음부터 가명을 쓴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가명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근데 지금 남자친구가 되게 말을 되게 조리있게 되게 진짜 잘해요. 그래서 내가 화났지만 막 듣다 보니까 내가 좀 너무 했나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드려 보니까 내가 뭐 그냥 화내도 뭐 이상했던 게 아니네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아니에요. 남자친구 사랑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짜 인기 있는 사회자 얘기를 포기하고 여자분들에게 박수 받는 걸 포기하고 얘기합니다. 너 잘못했어. 승진 씨 지금 몇 살입니까? 제가 이제 32살 되죠, 내년에. 대구에서 중고등학교 다녔습니까? 네, 성광중학교 나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학교 후배네? 네. 교과가 성광 성광 우리의 성광. 인사해야지. 그리고 녹화하러 올 때 체육복 입고 오지 마라. 선배 만나러 올 때 그런 거 입는 거 아니다. 고등학교 나왔구나? 네, 고등학교만 나왔어. 난 중학교니까 엄밀히 말하면 서너 명 아니네. 자,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이해가 됩니다. 에이, 우리 너무 여자분들 입장만 얘기를 들었는데, 자, 남자분 중에서, 자, 조금 누구 한 명이라도 좀 도와줍시다. 자, 누구라도 좀 도와줘요. 나만 이렇게 매장시킬 거야? 승전이랑 둘이서 그랬지? 용기 있게. 자, 오케이. 근데 저도 되게 비슷한 게, 저는 고향이 부산이고, 예. 와이프는 전주거든요. 시댁에서 이제 명절에 가잖아요. 예. 1년에 한 번, 정말 두 번 내려갈까 말까 이렇게 가서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네. 평생 같이 있잖아요. 이제 평생 같이 할 사람이고. 그래서. 저런 말이 아니, 제일 짜증나시죠? 아니, 아니 이해가 되는 게, 1년에 딱 한 번 이렇게 명절 전 다 굽고, 예. 같이 굽고, 그러고 난 뒤에 친구 한번 만나보겠다고. 그렇지, 다 굽은 거죠. 그렇죠, 다 굽은 거죠. 뭐 더 할 일은 없죠, 이제. 끝났지, 이제. 그렇지, 내가 봤을 때는 없지. 그렇죠, 이제 기름 냄새 다 같이 맡아가 하면서 제 2의 며느리가 돼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네. 제 2의 며느리. 내가 봤을 때 남자가 할 집안일은 더는 없다? 그렇지, 그렇지. 끝났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친구 한번 만나보겠다고. 그렇지. 예, 명절에 다 지방인 애들 다 모여서 딱 왔으니까 같이 한번 만나보겠다고 이제 카드를 미리. 이제 한번 싹 꺼내는. 지금 이제 편 드는 사람 한 사람 나왔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더, 그러니까 더 야고, 열받죠. 저기 죄송하지만, 좀 다 열찌르시죠? 네. 예.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참아야 할 때, 인내력이 딱 고비가 올 때가 있잖아요. 예. 와이프하고 있을 때 딱 그 고비를 넘기시면, 그 다음에 나가라고 아마 하실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나가라는 말을 유도하게끔. 맞나? 나 이거요. 예,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우리 사촌 매형이 그렇게 해가지고 주로 2년 나가다가 3년째부터 못 나가는데 수법이 계속 들켜가지고 일 계속하고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 복도에서 전화를 크게 받습니다. 못 나간다니까. 야, 가족하고 명절에 지금 오래간만에 모이는데 나가는 게 말이 되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나는 즐겁지 집안에 있으면서. 다시는 전화하지 마. 근데 명절 때는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있으려고 그게 명절인데? 지금 여자분들만 어떻게 나가? 여자보다 고객이 이게 제일 큰 차이인 거죠. 안 돼요. 안 되는 거다. 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물어보는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물어보는 자체가. 근데 남자들은 물어는 볼 수 있지 않냐. 아직도 친구 관계를 꿈꾸는 노예들이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요거 약간 비꼬신 거 아닙니까? 그 스스로 노예의 길을 선택한 거니까요.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린 자발적으로 노예가 된 거니까 노예로서의 의무와 복종을. 이게 사실 남자도 여자를 만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원인 없이 그렇게 변하진 않거든요. 거꾸로 고향 갔는데 명절날 아니면 언제 만나요?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역설적으로 약속을 잡기 전에 그 얘기를 또 왜 해요? 아내한테나 여자한테. 약속을 잡았으니까 하게 되는 거지 약속을 안 잡았는데 그 얘기를 왜 해요? 사실은 다 그러니까 변명하는 게 아니라 나 이제 좀 무서우신가 봐요. 아니 저는 뭐 아, 노예예요. 자 용기를 내서 저도 사실 이쪽 편 좀 들겠습니다. 명절날 집에 있으면 좀 남자들은 좀 불편합니다. 여자들도 불편하죠. 그러니까 다 나갑시다. 다 나가자. 자, 다 나가자는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전도 굽고 다 끝났으면 다 나가자. 맞지도 먹고. 내가 살면서 이런 무서운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남자들은 좀 불편해요. 그런데 여자들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약간 입에 검신 뜨지. 알죠. 불편한 거라. 알지. 시댁에 계신 불편하잖아요. 근데 여자분들 느끼시는 것만큼이야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난 좀 살아야겠어 여기서. 남자들은 불편하죠. 여자들은 불편이 아니죠. 불편이라고 말할 수 없죠. 없대. 너무 가벼워요. 불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안 그래요? 오케이. 다들 일어났어요. 자리를 남자, 여자 이렇게 가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더 이상 가족들끼리 앉아있는 게 전혀 의미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난리 나가지고 완전히 힘 떨어져갖고 난리 났습니다. 사실상 남자들이 나갔다 올게라고 약속을 했을 때, 아, 나 한 뭐 한 몇 시간만 나갔다 올게라고 해서 나가면 그게 아니라 한 번 나가면 항무차사가 되니까 그게 이제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보통 드라마에서도 그런 상황들에서 많이. 그런 많이 있죠. 근데 사실 대변해주긴 하는데 드라마에서는 좀 더 강하게 나가죠. 꼭 나가야 돼? 왜 나가야 돼? 우리 맨날 하듯이. 그렇게 연기를 하죠. 근데 연기하면서도 좀 힘들긴 해요. 왜 평소에 그렇게 안 하시니까? 그럼 거꾸로 되는 상황이라. 근데, 근데 해야 될 건 다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다 하고 해야잖아요. 명절 전 다 굽고, 같이 굽고, 그러고 난 뒤에 친구 한번 만나보겠다고. 그렇지, 다 굽죠. 그렇죠, 다 굽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주로 반대 상황이신 거죠? 주로 나가시고. 그렇죠. 남편분께서 왜 어디를 이렇게 또 나가냐. 네. 근데 저는 할 건 다 하면서 잠깐 나갔다 들어오죠. 약속은 지켜요. 성별에 관계없이 하시는 건 남자분들하고 얘기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갑니다. 이게 사람이 처해지는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죠.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변하는데 변해야 될 게 하나 안 변해서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명절 문화가 변해야 돼요. 예전에 이 명절 문화는 언제 만든 겁니까? 드디어 이게. 평화가 찾아오고 있어요. 네. 여기 야, 참, 현자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 동시에 남자분 여자분 하면서 온 인류의 사랑이 찾아왔어요. 이 문화에서는 지금 시대의 여성들이 행복하기는 불가능해요. 그 시댁에 가가지고 자기는 계속 일하고 있는데 이 인간 나가가지고 친구 만나고 놀고 있으면 나 여기 와서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안 하긴 어렵죠.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의 맞게 명절 문화가 결국은 변해야지 이 갈등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좀 명절 문화 자체가 변할 때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우리 아버님, 우리 젊은 사람들 싸운 얘기를 쭉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서. 그 싸운다는 거는 젊을 때 싸우는 거지. 저 이제 나이 들으면 이제 싸울 저게 안 될 거예요. 그냥 냅두버리세요. 나도 둘이서 다 잘 되게 그냥 둘이서 해야지. 제 3자 끼면은 더 말가무가 이렇게 저게 되니까 그냥 냅두버리세요. 그렇죠? 냅두면 자기네. 예, 예, 맞습니다. 아버님. 젊으셨을 때 어제 놀러 많이 나가셨죠? 아니요, 저는 생긴 것보다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혹시 저런 일 없으셨습니까? 저희는 얘네들이 어렸을 때 무등을 태워갖고 친구네를 나갑니다. 애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면은 제가 일하기가 좀 더 수월했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동안은. 애기들 다 봐주시고. 예. 어머님 많이 부끄러우신 모양이에요. 엄청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어떤 게 무서우시다는 거예요? 이 손목 꼬시죠 이거. 아 이거 잘못이라고요 이거요 이거. 왜 이러신 거예요? 손목 뭐 터널 증후군? 예. 이게 90%가. 주부가 걸리는 병이래요. 주부가 걸리는 병이래요. 변해도 이거 이렇게 같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등하게 변해야지. 저가 옛날에 뭐 집사람 보고 물 갖고 와 이런 했다면은 요즘은요 여기 바뀌어가지고 요셉 씨 물 가지고 와. 안 가지고 오면 집안 편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 오늘 걱정돼요. 한번 이게 뭐가 갑자기 걱정돼요. 집에 갈 시간이 다 걸리니까. 지금 전체 사람들이 다 왔는데 한 분만 안 웃으시고 계시거든요. 저희 사실은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동창인데 연애 결혼이 아니고 신우가 중매를 해서 결혼했는데 진짜 시댁 식구들은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집안일 도와주는 거를. 왜냐면 많이 도와줘요. 본인이 자진해서도 도와줬고 저기 명절 같은 날은 피곤하면은 좀 도와주는 편이에요. 이게요. 금년에 걸 병이 아니고요. 작년에 걸렸던 게 제발 된 거예요. 저는 자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버님, 저는, 아버님 모이시는 거예요. 아우, 초조해요, 사건이 초조하는 게. 아유, 어차피 한 번 또 맞기도 맞는 거고. 이제 또 뭐 해야죠. 또는 탄성 가지고 할 거면 빨래, 이제 빨래로 해야죠, 뭐냐. 맞기도 하세요? 저 초등학교 저보다 덩치가 더 큰 친구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요 엄청 맞은 거라.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 이길 생각도 않고요. 때리면 때리나 보다. 참수하나 보다. 그러지? 사실은 요번 여기에 나오게 된 게 부모님이 어린이가 되고 있어요. 아까 나왔었죠? 그런 그 사연이에요. 부모님이 어린이로 변해가요. 그럴 때 또, 예, 있으신가 보다. 네. 근데 어머니, 주제를 너무 갑자기 바꾸신 거 아닙니까? 예. 변명을 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 변명 안 하셔도 돼요. 우리 큰애가 이제 결혼 한 판이 돼가요. 근래에 들어와서. 네. 독립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직장 관계도 있고 서울로 네. 7년 차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네. 의외로 애 아빠가 성격이 굉장히 소심한 게 있어가지고 애 아빠한테 의외이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저기 뭐야 딸이 독립하겠다고 그러니까 눈을 못 맞추더라고요. 딸하고 아빠한테 눈을 못 맞추는 바람에 딸이 아직 얘기를 직접적으로는 못 하고 있어요. 아. 서운하셔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오, 고마워. 왜 따님하고 눈을 안 맞추셨대요? 예, 저번 주, 저, 25번 딸이 나왔더라고요. 아버님 말씀이. 부모 품에 있을 때 좀 더 잘해줄걸. 네. 예. 이제 좀 잘해줄만 하니까, 내 짝을 찾아서 가겠다.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딸만 들었다가 또 한 번 둘째가 나오고 큰애가 내보낼라 생각하니까 혼자 가만히 뒀으니까는 후에 못해준 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차마 내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니까 이놈 또 얼굴 보면 또 안쓰럽게 비고 어저께도 늦게 들어왔지만은 뭐 듣고 들었는데 왔다 아유, 진짜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소풀이다 놔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쟤도 뭐 어차피 놔줄 건 놔줘야 되는데 그게 진짜 보통 서운한 거 아니더라고요. 아, 네. 지금 집에 세 분 사시는구나. 예. 나가면 완전 두 분만 계시니까. 네, 그나마 있으면 이 사람, 여기 큰딸이 중지라서 좀 아빠 편 드는데. 나가면은 진짜 저는 그래서 못 가게 잡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이, 그거 지금 아버님 이제 웃으시려고 농담하신 줄 알겠고, 되게 서운하신가 보다. 맞습니다. 네네. 그런 마음도 있으시고. 보셨잖아요. 부모님 이렇게 두 분이서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게. 네. 마음이 안 놓여요. 두 분이 이렇게 어렸을 때는 엄마랑 아빠가 네. 되게 커보였어요. 근데 커가면서 저는 아빠한테 이런 소녀 감성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막 드라마 보다가 혼자 우시고 엄마는 아, 또 울어? 막 이러면서도 같이 이렇게 태격태격하는 모습이 예전에는 그렇게 저는 안 봤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한테 되게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 아빠가 나한테 너무 잘 많이 의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는 좀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립을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너무 서운해하시고 네 아버님 저 따님 얘기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서운하시구나, 지금 조금. 아유, 서운한 건 말로 다 하겠습니까? 예. 쌤,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래도 남성들이 나이 먹으면서 약간 남성 호르몬이 적게 나오거든요. 젊었을 때 약간 공격성, 바깥으로 이렇게 향하는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고 굉장히 관계지향적으로 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인정받고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 50세 정도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그런 생활을 안 했다가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 않기도 하고 그 나이 되면 많은 남성들이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실제. 드라마 보고 우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저는 20, 30대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아, 근데 확실히 빈도수는 40대 이후에 좀 느는 것 같아요. 예, 드라마 뿐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거 보고 오십니다. 이제 다양한 거 보고, 심지어는 뭐 교양 프로그램, 뭐. 저번에 동물의 왕국 보는데, 예. 홍멧돼지 가족이 있었는데, 홍멧돼지 새끼가 사자한테 먹혔어요. 엄청 울었습니다. 지금 약간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오시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환장합니다. 예, 자, 예, 자.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조금 당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특히 아내들이 이런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기도 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자꾸 뭔가 이렇게 작은 거 가지고 삐치기도 하고 요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자기 자신을 인정받을 기회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가 젊었을 때 아내의 그런 모습을 좀 인정을 잘 안 해줬던 거예요. 당신은 나를 그동안 인정 안 해놓고 이제 와서 뭘 인정해달라고 하냐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속상해하면서 소외되고 괴로워하는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 많이 있는데 네, 많이 있습니다. 속상해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남자분들이 다 힘들죠. 한국에서 남자로 산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국의 남성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 이제 나이가 들면 시작이 되잖아요. 설문조사에 보면 금방 나오는 게 제일 슬픈 게 이 한국에서 부모랑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나라랑 통계조사했을 때 제일 틀린 게 부모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녀 방문 횟수가 많아지는 유일한 나라예요.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경제력이 떨어질수록 자녀들의 방문 횟수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만 예외예요. 조사 국가 중에서. 우리만 부모가 돈이 더 많아야지만 자식들이 방문 횟수가 많아지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50대 중반 이후 남자들 50% 이상이 다 실업자입니다. 우린 다 알아요. 50대 중반 넘어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일하더라도 자기가 원래 했던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찾아서 하고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여성분도 그렇지만은 남성의 계급적 지위 하락 속도는 여성보다 훨씬 더 크죠. 그럼 이제 남성분들과 해서 이 속에서 당연히 교우관계는 남아나지 않죠. 60 넘어서 누가 명절 때 나갑니까? 남자가. 나가라고 등 밀어도 안 나가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가족밖에 없는데 가족은 되게 당황스럽죠. 왜? 모르는 사람이 친한 척하니까. 이 상황이라는 게 얼마나 사실은 또 페이소스예요. 슬프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참 사는 거 힘듭니다. 그죠? 그죠? 사는 거 참 힘들다 진짜로. 근데 참 재밌고 아 저는 오늘 아마 올 한 해 통틀어서 제일 많이 웃은 것 같습니다. 아버님하고 우리 성준이 때문에 아 좋아요. 저는 어쨌든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무사하시기를. 그게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따님한테 아버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한번 속에 있는 얘기 한번 싹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사랑한다는 말뿐이 없죠 뭐. 아빠 한번 나눠주세요 이럴 때. 네, 손 조심하세요. 네 손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전미선 선배님께서 마지막 사연 하나 골라주시겠습니까? 결혼 5년차 아내가 결혼 5년차 아내가 군인이 됐어요. 진짜 군인이 된 건 아니고요. 네. 처음에 애를 낳았을 때는 이제 귀엽다 이쁘다 웃기고 사랑스러운 말만 했던 게 이제 장난치고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군대식 문화를 적용을 하더라고요. 아침을 먹을 때 먹는 시간을 정해놔요. 핸드폰으로 알람을 맞추나요? 5분에서 10분가량 맞춰놓고 네, 옆에서 네. 아내가 15분 그랬죠. 15분을 맞춰놓고 15분이 넘어가면 밥그릇 뺏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면 애들이 시간 안에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걸 훈련시킨다고 이제 점점 군대식 문화를 적용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들어보면 아내분이 군인이 됐다기보다 진짜 고생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힘들잖아요 일단. 말씀 중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저 때가 사실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는데 아빠가 아니라 여자로서 아이를 통제한다라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마 저 때가 가장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내가 의지할 때가 없으면 그 엄마로서 가장 힘든 시기가 5살, 3살, 6대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자꾸 남편은 옆에서 우리 아내 군인으로 변해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 인간아 싶고 누나들 처음 봤어요. 야, 한 명일 때는 참을만 했는데 원 플러스 원이 되면서 지금 폭탄이 터졌어요 집에. 화장실 세면대 물 받아놓고 리모컨 핸드폰 다 넣었어요 거기다가? 그걸 아침 거기다가 비눗물을 풀었기 때문에 이제 복구도 안 되고 그 시도 때도 없이 돌 집어먹고 신발 먹고 지금 자식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혼내고 소리 지르다가 이제 그걸 안 하려고 알람을 맞추기 시작하고 알람이 딱 울렸을 때 엄마가 밥그릇을 진짜 치워버리니까 애들이 아 이제 알람 소리를 듣고 움직여야겠구나 엄마 말을 들어야겠구나 이걸 조금씩 알더라고요. 저 뒤에도 지금 아들 키우셨죠? 네. 그래서 같이 우신다죠 또 봐라. 저희 아이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건 맞벌이라기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애들을 맡겼는데 저희는 딸이 또 사고를 많이 쳤어요. 자기 고모의 고가의 영양크림을 거울을 닦는다는 명분 아래 다 이렇게 칠해놓고 또 할머니가 이렇게 반죽을 이만큼 해놓은 걸 땅에서 막 치대고 있고 그 에피소드가 더 많으면 아이를 놓는 게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별로 속 안 쓰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했던 모든 일들이 생각나요. 불 질러가지고 소방서에 끌려갔던 일, 겨울에 얼음배 탄다고 떠내려가가지고 딴 동네에서 발견된 일, 닭서리 하다가 닭 여기 지금 조여가지고 여기도 아직 흉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소 꼬리에 불 붙여가지고 소 발에 차이고 그 다음부터 소고기 이런 거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아들들이 다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네. 다리 꼬시기 힘들면 푸세요. 그 요렇게 꼬셔가지고 요렇게 계세요. 네, 그... 다리가 거의 두 개가 붕 동중에 떴는데. 아, 알았어요. 저도 아들 둘을 낳아서 키웠는데 아내분이 뭘 한다고 딱 아까 얘기했을 때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걸 애한테 화를 안 내려고 노력하는 장면이거든요. 아... 화를 안 내려고 마녀처럼 느껴지게 막 소리 지르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규칙을 만들고 틀을 잡아주는 건데 이런 규칙을 만들고 틀을 잡는 거에 대해서 약간 반감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조금 틀을 잡아줘야지 그 틀 안에서 오히려 안정감 있게 자라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분이 자신감 있게 지금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남편도 같이 변해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은 아빠들이 약간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빠들이 덜 만나기 때문에 애들을. 엄마는 늘 만나는데 늘 만나는 사람이 나쁜 역할을 하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좀 야 밥 제때 먹어. 예, 너 아빠가... 똑바로 안 서?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세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애들한테 틀을 잡는 게 중요하고 규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침착하게 얼마든지 계속 얘기하면 돼요. 그거를 아빠가 좀 강조를 해주고 엄마는 또 좀 사랑을 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변하다 보면 나도 저렇게 불려가지고 아까 저렇게 되시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 때문에 저렇게라니 얼마나 행복하게 사시는데요. 이런 걱정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내는 잘 적응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남편이 조금 더 상황 변화에 맞게 변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네. 우리 아버님 아까 그 병이 정확히 이름이 뭐라 그러셨죠?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직 안 새겼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아내가 지금 아들 둘을 키우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내 손목이 멀쩡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 아버님 손목 보세요. 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저기 재발됐다는 거. 1년 전에 재발됐다는 거. 재밌는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통계 네. 실험조사가 있는데 남자애를 키운 여자분들이 여자애를 키운 여자분들보다 훨씬 더 단명을 합니다. 예, 그래갖고는 여자 한 명을 낳았을 때 26주를 더 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여자애를 키우면 금방 아시겠지만은 좀 자라면 엄마 일을 도와주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남자애는 날 때부터 체중 자체가 무겁죠. 그리고 여자 엄마들이 남자애 키울 때 여러 기질 때도 힘들어하지만 실제로 3살, 4살, 5살 때 들어서 옮기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아까처럼 사고를 많이 치고 그러기 때문에 남자애를 키우는 거는 되게 정말 힘든 일이고요. 더 재밌는 거는 아빠 수명은 애가 딸이든 아들이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애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이 없다는 건 어떤 얘기인지 잘 아실 거니까 아버님들이 조금 더 많이 도와주시고 지금도 그러시고 계시겠지만 오야 이제 진짜 완전히 엄마가 돼가는구나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고 함께 그 역할을 분담해 주시면 좋겠다. I put my heart into your hands. Here's my soul to keep. I'll let you in with all that I can. You're not hard to reach.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구나. 여기 앉아있으면서도 내가 여기 다 이해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사실상 제가 사는 것과 그냥 너무 똑같으니까 오히려 더 살아있다라는 걸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거창한 얘기 아닌데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진짜 우리 얘기고 재밌어요. 네. 그럴 수 있고, 예, 그리고 그 안에 다 사람 사는 얘기도 다 녹아 있는 것 같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어쩜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예? 이, 저 사랑받지 않을 재간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미워하던데요. 네, 술만 조금 줄이시면. 아니에요. 아, 알았어요. 네. 내가 봤는데요. 아유,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삶은 힘들다고 하지만 항상 힘든 것은 아니죠. 가끔 좋은 일도 있잖아요. 웃어요, 웃어봐요. 모든 일 잊고서 웃어요, 웃어봐요. 좋은 게 좋은 거죠. 외롭다고 생각 말아요. 혼자 살다 혼자 가는 거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웃어요, 웃어봐요. 모든 일 잊고서 웃어요, 웃어봐요. 좋은 게 좋은 거죠. 감사합니다.